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복된 안식에 또 우리 여러분이 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고요. 또 날씨가 좀 많이 반나절 추운 것 같은데 건강인들을 좀 유의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잠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우리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다 아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실 때 항상 그분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또 그냥 호기심에 온 사람들, 또 거기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항상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그분의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엿보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아무튼 방해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참으로 예수님은 거의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분은 거의 종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와이프는 예수님이 어떤 휴식을 위해서 그 건너편은 아무래도 한가하고 동리들도 적고 그래서 좀 휴식을 위해서 가셨다 그랬는데 또 여기 우리가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휴식할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 이방인의 땅, 그라사 땅인데 거기 누가 생각이 나세요? 예, 그라사 광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쫓아나와서 아주 그 사람은 뭐 귀신도 어떤 귀신이 들렸죠? 군대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잠시 어떻게 해서 묶어놓으면 그 쇠사슬을 다 끊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다. 그 무덤가에 사는 사람.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었어요? 낫게 해주셨죠.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동네 좀 제발 여기 들어오시지 마시고 좀 떠나주지 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건너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시식에 그게 적당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실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광인을, 이 거라사 이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낫고 난 뒤에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족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비록 가서 영접받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을 그 고통 중에서 해방되게 해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그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 23절로 가세요. 8장 23절.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 참으로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도 사실이고 그분에게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분은 참으로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그분에게 참으로 휴식의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배였죠. 이 배만이 수많은 군중으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자말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셨다. 자, 그런데 배가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해가 넘어가고 어둡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차기 시작했다. 자, 우리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8장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이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바람의 영향을 항상 받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아요, 물은. 자, 그래서 이 물은 항상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죠.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옛날에 이것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친 후, 함락시킨 후에 이제 아이성을 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다 올라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올라간 데 어떻게 됐죠? 자, 여기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무엇처럼 됐다고요? 물처럼 되었다. 자, 그들이 올라갈 때는 얼마나 튼튼했어요. 그들은 의기가 충천했고, 그들은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성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죠. 자, 그들이 여기 마음이 녹았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라는 말이 인간의 속사람, 뭐, 의지, 이런 걸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기충천했던 그 의지가 쑥 녹아가지고, 뭐처럼 됐다고요? 물같이 되어버렸다. 예. 네. 자. 아. 자, 여기,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가 같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도당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부터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이죠.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무엇이 없으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우리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그렇죠? 네,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없으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것도 없죠. 자, 그림자가 움직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그분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중심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말은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말씀만 보면 시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죠.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과 같아요. 뭐, 그래서 여러분, 물은 항상 보면 어때요? 물을 컵에 떠나도 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거기에 요동함이 있어요.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24절, 8장 24절. 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여기 물이 이 놀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서 파도가 막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까지 뭐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그들이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아마 그들이 노력을 했겠죠. 자, 그런데 불가능했어요. 뭐 그들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했어요. 네, 정신도 없고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네, 바다에 살고 목수가는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자기 힘으로 될 수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뱃머리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그래서 25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죠. 처음부터 찾으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것도 뭐 순수하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원망 반, 기대 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 식이죠. 자, 우리 마가는 마가의 기록을 보면 기록한 사람마다 어떤 조금 포인트를 달리 했는데 마가에 보면 어떤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지금 그냥 읽어서 그런데 제자 아마 이 말을 할 때는 말투가 어떻게 했어요? 예, 여기는 원망이 지금 예? 잔뜩 섞여 있는 말투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꾸짖는 말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냐 이거죠. 기가 차죠. 예. 자, 여기 뭐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보다는 거의 예수님을 책망하는, 질책하는 그런 말투죠. 자,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막 세상에 어떤 일들을 당하다가 안 돼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렇게 될 동안 주님 뭐 하시냐고.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런데 주님의 잠은 무관심한 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서 너희들 관심이 없어서 너희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그런 잠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잠은 확신의 잠이었어요. 네. 무관심의 잠이 아니라 확신 있는 잠이었다는 거죠. 네? 자, 특별히 뭐 밤 되면 다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예수님의 주무시는 것을 여기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자, 그거는 우리의 어떤 흥미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재미거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한 말씀.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기록한 것도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생명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자,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까? 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자, 이 호수를 건너가자고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자,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요동하고 무서워 떨지 않았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러니까 깨서,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가는 네. 자, 우리 마가의 기록을 보기 전에 좀 이따 나오네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은 제가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마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 마태는 믿음이 작다 그랬는데 마가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자, 왜 그러면 제자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어졌어요? 왜 믿음이 없어졌죠? 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자, 그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세트 한 세트.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의 기록을 보면 마태는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마가와 누가는 받아 적었지만은 자, 마태는 이 배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 마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뭐 잠잠케 해놓고 지금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막 파도가 치고 있는데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뭐, 너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자, 그 배는 예수님을 따로 내려놓지 않고는 침몰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이 바다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것에 의해서 그분이 삼켜져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한 같은 위험 속에 계셨다. 우리 보면 맞는 것 같죠? 제자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거기 같이 지금 한 배에 있으니까 같은 위험 속에 계셨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 이게 아니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전하신 만큼 안전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위험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어때서요? 예수님만큼 안전했다는 거죠. 자, 위험이나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 요소는 뭐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얼마나 세게 부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아니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바람 부는데, 누가 왜 무서워하냐. 바람은 아직 제자들이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무서워하냐?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있지 않냐? 자, 그들이 아무리 거센 풍랑 속에 있다 해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 것과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0 자,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자, 여기 마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들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지금 뭐 바람이 생생 불고 하니까 뭐 아주 크게 고함을 질러서 잠잠하라! 막 이렇게 외쳤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놀다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다 보면, 막 형제끼리, 이제 막, 좀 어떻습니까? 소리가 커지고, 막 거칠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교양이 없는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조용하네!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더 큰 소리로 막 짜증을 내면서 얘가 먼저 막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죠. 얘가 먼저 나한테 그랬다고. 내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 교양 있는 진실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막 다투고 막 시끄럽고 떠들 때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크게 안 해요. 그 크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작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다 조용해지죠. 자,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바람과 바다에게 행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게 있어 이 일은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강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분의 손에서 나왔어요. 자,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너무나 쉬운 일이죠. 자,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슨 재료로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습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처럼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난 자이시니. 이 처음난 자라는 말은 시작이시라는 의미죠. 예, 네, 피조물이 아니고. 자, 이분은 시작이신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무엇이라고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무엇이 안 돼요?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창조가 시작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분은 시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자,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여기 우리의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렇게 강력한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분에게 모든 권능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까지 누구와 있다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자, 그분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해 두려워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서워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 있는 걸로. 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우리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그분은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시, 평안하라고, 평안을 말씀, 잠잠하다는 뭐 평화죠. 평안이죠. 그분께서 잠잠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파도가 얼마나 높든지 간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 평안이 어떤 파도가 있고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분의 말씀에. 자,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이 예수님을 그 성남 바다 위에서도 예수님을 편히 주무시게 한 것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임의로 아, 나 오늘 피곤해. 오늘 저쪽으로 건너 쉴 거야. 그렇게 해서 명령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 그분이 가자고 했을 때는 누구의 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너가실 거예요. 네. 바다에서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분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불안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분은 바다 위에 주무신 거예요. 반석 위에서 주무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 위에서 그분은 쉬신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기록들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기록되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 킹제임스에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다 좋은데 진짜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